나를 잃게 하는 건 날 시리게 하는 건 맞죠. 그대 아닌 거죠. 보내려 한다면 그래요 떠나줄게요. 안녕 잊혀나올 끝나는 말 사랑한 일도 없던 일이 되는 말 하루만 밀어요. 그대 앞에 수원 싶은데 못해 온 게 많아. 주고 싶은데 못 준 게 남아. 다는 못 주겠지만.